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공갈 소동을 규탄해서 6월 22일과 23일 재중조선인 정윤합회와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재중조선인정윤합회 련영지구 협회는 각각 성명을, 재중조선인정윤합회 중남지구 협회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차상보 재중조선인정윤합회 부의장은 24일 미제 침략군을 남선에서 당장 철수시킬 것을 주장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